죽을 기세로 파들파들 떨며. 여러분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요. 그 아파트 실외기 비둘기가 자꾸 앉는다고 해서. 아니지 에어컨 실외기 베란다 바깥쪽에 나가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비둘기 새끼들이 쳐 앉아가지고 똥을 싸 제끼는 거야. 너무 육똥은 짜네요. 지금 감정이 되게 안 좋거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버드 스파이크를 자작으로 지금 얘가 우리 녹음지로 오면서 만들고 있었어. 만들고 있었는데 녹음지 와서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꾸겨주면 안 된다니까. 제가 좀 거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그 배경음이 들어오네. 그 저희가 무랑교수지라는 곳에 있는데 옆에 한방 백숙 바베큐인가? 하여튼 거기서 무슨 송년회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곤드르 정식이라고 써있는데? 저런 소리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요즘에 배경음이 너무 없어서 조금 재미가 없어. 조금 아쉬웠어. 그래서 뭘 합성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상현이 누구야? 빨리 와라.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 상현아 한 것도? 내 귀에는 들어왔는데 녹음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 지금 이 그 무능이는 옆에서 점심에 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늦은 저녁을 먹고 있고요. 샌드위치로. 저는 지금 버드 스파이크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잘한다. 꼬기면 안 돼. 근데 이게 참 이 버드 스파이크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비둘기가 새가 못 앉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다이소에 물건을 거는 철망 같은 게 있는데 그 철망에다가 케이블 타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있는 건데 얘가 워낙에 그 꼼꼼한 성격이다 보니까 꼼꼼하진 않아. 이상한 걸 집착할 뿐이야. 약간 결벽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그 케이블 타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똑바른 물건이 아닌데 케이블 타기를 뭐 꾸기지 말라는 둥. 이게 일정하게 막 그 같은 방향으로 솟아 있기를 바라는 이 그게 약간 네 그렇게 다 달아놨잖아 지금. 아야 네 잘하고 있죠. 훌륭하다. 근데 이게 좀 상현이만 찾아와라. 이게 좀 헝클어져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래도 충분히 그럼 마음이 좋지 않다고 그걸 보는 나의 마음이 안 보면 되잖아. 거기 일단 야 바지가 한다. 너 보기 그러다 맥주 보고 노상방 여겨야겠다. 잘 들어오는데? 왜? 어디서 노래 부르는 거야? 저 담배 피는 베란다 같은 데서. 아 베란다 같은 데서 지금? 이쪽에 거리가 더 가까워 지금.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열창하시고 아니 확 여기서 피아노 한번 쳐보려고 그냥 소리 밖으로 나가게 막 해봐. 네가 치는 거지? 아니야 난 피아노 칠 줄 모르잖아. 방금 그 소리는 제 차에 달려있는 장난감에서 나는 번개 소리였습니다. 번개뿌리 콕콕콕콕 나면서. 아 맞다 오늘은 내가 내 차 끌고 오겠다고 그랬었지. 근데 그럼 다 와서 생각하는 나라인걸. 매력있지 않니? 미안해. 날래 하라오. 이걸 다 해야지 아마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야 방송 빨리 해야지. 이걸 그럼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이걸 하면서 방송을 해야 되나? 나 트름했어. 이제 방구만 끼면 되겠네. 방구는 안 나와. 그러면 지금 방구 끼다 똥 쌀 수도 있어. 이것도 방송에 내? 심한가? 아니야. 네. 저희는 방구를 트진 않았어요. 트진 않았습니다. 저는 방구 트는 성격은 아니에요. 난 별로 튼다 안 튼다를 생각하는 성격이네. 응. 아 진짜? 응.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응. 아니야 나는 트기도 한다. 아 그건 트기도 한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계속 방구가 나오는데 참고 있다가 그때 친구랑 어디 놀러 갔을 때였는데 걔랑 숙소에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뭘 펼쳤어. 뭘 사갖고 온 거를. 근데 쭈그리고 앉는 순간 방구가 뿡 나온 거야. 그 친구가 정말 세상 한심하다 표정으로 날 보면서 야 가지가지 한다 이랬어. 근데 보통 동성 친구끼리는 틀 수 있죠. 틀 수도 있지 뭐. 영 속이 불편하고 야 미안한데 나 지금 방구 한번 낀다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그날은 나도 나을 줄 몰랐고 그냥 사고처럼 뿡 터졌다고. 서 있다가 쭈그리고 앉는 순간에. 그럼 되게 민망하지 않나? 민망했지. 그래서 내가 미친 듯이 웃었지. 야 아까부터 마려웠어 이런. 방구가 마려웠다. 네 뭐지? 차로 계속 아 그 올 초에 그때 거기 갔을 때 그랬구나. 경주 갔을 때. 계속 둘이 차에 앉아 있으니까 날도 춥고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방구 끼면서 창문 여기도 미안하고 참은 거지 차에서 내릴 때까지. 그랬다가 그 사단이 난 거지. 맞아. 그냥 세운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 세운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방구는. 기록적인 날이었어. 냄새만 독하지만 않으면 뭐. 근데 나는 가끔 되게 독방구가 나올 때가 있었어. 민망하다.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이제 절대 남 앞에서는 웬만하면 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나의 장을 썩었구나 이러면서. 발효가 된 냄새가 나는구나. 나의 장을 썩었구나. 동생이 막 아우 형 뭐 먹은 거야 막 이러면 미안하다. 예전에 뭘 먹고 다니는 거야? 막. 엄마랑 동생이랑 동생이 아직 어른이 안 됐을 때니까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중학생이었나 걔가? 집에 셋이 있었는데 내가 팔씨름 해보라 그랬거든. 누가 힘이 더 센가. 누구랑? 너랑? 엄마랑 동생이랑. 근데 팔씨름을 하려고 힘을 주는 순간 방구를 꼈어. 누가 동생이? 그래서 그 게임은 무효가 됐어. 모두가 빵 터져서. 보통 팔씨름을 힘을 줄 때 왜 뒤에? 그러니까 걔가 어렸던 거지. 그냥 온몸에 힘을 빡 준 거지. 엄마를 이겨보겠다고. 야 됐어 이제 방송해. 그럴까? 너 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내가 할래. 이게 뭐라고?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야 이거 봐라. 내가 한 데는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한데 네가 한 건 다 쭈글쭈글하잖아 방향이. 아 이것도 보안실. 보안실. 누워 있잖아. 어? 봐봐. 네. 야 내가 한 부분이랑 비교를 하라고. 에이 몰라요. 어쨌든 이런 거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게시판에 한번 보시면 사진이 올라올 거예요. 이거, 한심한 것들 하겠지. 이거 뒤로 이렇게 확 집어던지고 싶은데 그럼 얘가 또 싫어할 거거든요. 나 껴안고 있을 거야. 그래도 짱짱하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드시겠죠? 얘는 안 짱짱한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기차의 거 11화 11회 아이고 이상하네. 11회 시작하겠습니다. 야 되게 이상하셨나. 그러게. 새 같아. 아니야. 그럼 개야? 무슨 쇠문 같은 거 이렇게. 아 끼익끼익 하는 거. 먼저 저희 방송이 굉장히 늦게 거의 준 한 달을 앞에 방송에 올라간 날짜가 12월 5일인가? 그거 계속 할 거야? 하면 안 돼? 해. 옆에서 버드 스파이크를 계속 만들면서 방송을 계속 할게요. 편하게 합시다. 으아! 그 심심한 사과의 말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약간 잠깐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거의 저의 신변도 그렇고 멘탈도 그렇고 11월도 계속 또 바빴고 그래서 좀 짬이 안 났죠. 짬이 안 나가지고 이제 녹음이 많이 미뤄졌는데 오늘 주제가 연말을 생각하면 생각이 나는 노래들. 아 근데 이맘때 왠지, 들었던 노래들. 근데 지금도 연말인데 사실 왠지 오늘이 거의 말일에 가까운 날이라 오씨 방송이 1월에 나가면 연말이 아니잖아. 그렇지. 신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늦어졌지만 어쨌든 저희는 녹음 자체는 연말에 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삼계탕 뭐냐 곤드레 정식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스레치에서 한방 백숙 바베큐집 옆에서 녹음 주차장에서 한가한 주차장에서 한가 녹음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방송이 많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기다린 사람이 있었을까? 있었어. 요즘에 근데 라임님 댓글 안 달아? 라임님 바쁘다 그랬어. 아 진짜? 응.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지? 야 했잖아. 했어? 2월까지 엄청 정신 없을 거라고. 근데 내가 라임님한테 좀 미안한 게, 아 선물 되게 잘 받았어요. 근데 그거 사진을 찍었던 기억은 나는데 사진을 어디다 올린 기억은 안 난다? 어. 파주땅 네. 앞에 그 라임님한테 선물 받은 거 뜯어보자고 할 때 이제 문웅이가 아! 하면서 좀 이제 좋아하는 그런 리액션이 있었는데 새처럼 지졌지. 그게 12월 초에 물건을 같이 개봉을 했었고요. 네. 라임님한테 좀 미안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내가 자개에다가 어떤 글을 이렇게 파주땅 아 그거였다. 파뜻당 그 세월호 특별편을 공지를 올렸는데 우리 그 라임님이 또 열일하는 청취자 모드로 이제 그 키차의 거 방송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난색을 좀 급하게 표현을 했더니 약간 속이 좀 상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어. 사과드릴게요. 전 뭔지 모르지만 같이 사과드릴게요. 정말? 버드 스파이크 만들면서 그런 얘기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내 마음은 진실해. 아. 어쨌든 라임님한테는 특별히 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요즘 댓글이 바쁘신가 본데 안 보이시니까 좀 적적한 게 있어. 게시판에서도 별로 안 보이시고. 바쁘다 그랬어. 정신 없다고 이거까지.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너 때문일 수 있지. 아 그런가? 내가 그렇지 사과의 표시로. 그 기프티콘도 보냈는데 그거 한 발 늦었지. 이미 마음은 상했는데. 아 모르겠니? 저는 항상 그 라임님을 생각하는 게 아 이제 네오님이구나. 제가 그 외근을 자주 나오는 지역을 보면은 라임 약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진 찍어놨거든요.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늘 생각한대요. 아, 늘 생각까지는 아니고 그냥 예 고마운 분이라는 거. 아, 부담스러우실까봐? 예, 예. 아, 사실은 늘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었어.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열성 팬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 ABTV의 박근홍 보컬님께서 키치하이커를 들으셨다고 해서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와씨 현직 뮤지션이 음악방송을 이런 되도 않은 음악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민망해 하더라고. 그분은 프로 뮤지션이고.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 나도 직업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하는 거 말고는 안 보게 되고 뭔가 더 시야가 좁아진단 말이야. 그런 느낌에서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게 궁금하시지 않았을까? 아니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기 그 우리 박보컬님은 장르 편향성이 되게 크거든. 아. 장르 편향성이 그럼 되게... 너 때문이네. 너 때문에 들으신 거네. 그거는 모르겠네. 요즘에 시사통도 끝나시고 약간 심심해지셨나? 그리고 그냥 매번 듣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들은 걸 수도 그렇겠지, 있어. 그렇겠지. 그 전국 각지를 어떻게 돌아다니시는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전국 각지 돌아다니지 않고요. 그냥 우리 집 근처. 그냥 저기 경기 서남부 쪽 그냥 그 동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개짖는 소리 좀 안 내기를. 저희 그러면 후기를. 저번에 차가 시국을 사놓을까 하면서 이게 나라냐 특집이었는데. 음흠. 아 초가집이네. 초가집 외양만 가게 이름은 초가집이야. 아 그래? 아 우리가 저번에 한 게 돌아다니면서 한 거였구나. 그게 차 그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 또 반말하면 반말해야 되나? 후기니까 존댓말 해도 되나? 아니 마음대로 해. 아 이거 이제 후기니까 이건 존댓말로 할게요. 그 워낙에 제 차가 디젤 차고 좀 연식이 뭐 많이 되진 않았지만 이게 노면 소음이 생각보다 되게 심하더라고. 노면 소음도 되게 심하고 뭐 도로 특성도 많이 타고 외부 소음도 많이 유입이 되는데 그래서 아 이거 주행 중에 녹음을 하면은 많이 좀 내가 들어보니까 듣기가 좀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많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좋게 그 반응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서. 아씨 안되겠다 나 이거 계속하면 내가 말을 안 할 것 같다. 안 하고 있었죠. 어, 지금 이거에 집중해가지고 안되겠다. 그리고 손도 너무 아파. 랄랄랄랄랄. 그만 여기까지. 아이고 아이고 손 아파. 그래서 겨울하루님이 그런 주행소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과의 글을 올렸더니 겨울하루님이 그런 것도 키치하이커 방송의 묘미죠라고 해주셨는데 키치하이커 묘미 찾다가 방송 듣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지나간 발자국이 딱 좋았음 이렇게 해줬고. 겨울하루님이 남겨주신 댓글. 대통 당선 후 카퍼레이드 할 때 그 영혼 없는 듯한 해픈 웃음이 주는 불안감이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만 싶어라고 지난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의 기분은, 그러니까 지금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마음이 그때랑 살짝 달라. 근데 뭐 지워버리고 싶다 뭐 그런 것보다는. 니 뭐하니? 잠깐만. 제가 사라졌으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락삭스 첫 번째 노래 너무 좋은요. 지금 방송 청취 중 했는데 그럼 첫 번째 노래라면 그 뭐냐 그건가? 파일럿인가? 어 파일럿. 파일럿. 파일럿. 엠버런의 파일럿. 아 그리고 네오네오네오님이 보내신 무언가를. 네오네오네오. 네오네오네오. 네오네오네오네오. 그리고 지나간 발자국님이. 같이 교회 드라이브하면서 음악 듣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전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산뜻한 주제였으면 더 좋았을 걸, 컨셉에 더 어울렸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다음 드라이브 방송은 산뜻한 주제로 한번 부탁드려요. 근데 오타 나서 산뜻이라 그랬어. 왠지 그래서 산뜻하면서 섬뜩한 걸 연상하게 됐어. 피아노 연주곡은 직접 치는 걸 꼭 듣고는 싶은데 뭐가 좋으려나 생각 좀 해볼게요. 갑자기 소녀의 기도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방송이랑 안 어울리니. PS 운전하느라 어쩔 수 없이 어느 분 멘트 줄어들고 다른 분께 대들지 못하고 하는 상황이 더 웃기고 재밌었음요. 그랬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노베이터. 이노베이터님이 완전 뭐야 무슨 소리? 어? 무슨 소리야? 내가 계속 할까? 아니야 이게 뭐냐면 내가 이노베이터한테 들려준다고 갖고 왔던 노래는 이 노래가 아닌데 이 노래랑 토아테이 노래, 그러니까 보사노바 곡이 두 개인데. 아 나 이렇게 버벅거리냐? 이 내가 지금 띠리리리리 띠띠 이거는 테크노바라는 노래고 테크노 더하기 보사노바라고. 토마테이가 장르를 만든 곡이고 그 내가 소개해준 노래는 딴 노래인데 내가 자꾸 이게 헷갈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불렀어. 이 댓글 읽고 있는데? 어. 그럴래? 자꾸 방해할래? 이노베이터님이 완전 컴온! 물개박수를 마음속으로 쳤습니다. 들썩일 수밖에 없는 오스틴 파워스. 공명은 아직도 안 찾아봄. 오스틴 파워스는 그 잘 짜여진 계산된 구성 기가 막히죠. 패러디를 계속 어딘가를 가려야 할 것만 같은 패러디는 뭘 패러디한지 몰라서 킁킁. 토아테이 바스카다 찾아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바투카다였어? 일하다 삼바 스텝 밟을 뻔. 완전 취향 저격지대. 무명 누나 베리 감사. 이렇게 근데 봐봐라 섞었어. 뭐를? 내가 누나일 거 아니야. 근데 무명 누나라 그랬어. 난 상처받았잖아. 뭐 그런 거를 다 흥! 뿡! 그 위에 댓글이 우리 네오네오네오님. 여기 네오네오네오라는 말이 저기 그 카카오톡 프렌즈 고양이. 거기에서 고양이가 네오고 그리고 매트릭스에 네오고 그 정도지 아마? 딴 네오는 없지 아마?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 네오가 있을 수도. 어느 라임님이 개명한 네오가 어느 네오인지 모르겠지.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닌가?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아, 네오님이 그 남겨주신 댓글이 토아테이 곡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역시 좋으네요. 도어즈의 스트레인지 데이즈 가사가 시처럼 와닿네요. 차 안에서 녹음하니 소음이 많은 건 잘 모르겠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며 듣게 돼요. 컨셉에 꼭 맞지 않아도 좋으니까 안전지대에서 녹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무명님이 목소리 굵고 뚠뚠한 여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뚠뚠! 네 언니. 언니 이럴 거야? 언니 이럴 거야? 이런 댓글 남겨줬고요. 겨울하루님이 또 오프닝곡 엠브런의 파일럿이 아닌 파일럿. 뭐? 다시 해봐. 파일럿이 아닌 파일럿. 뭐? 왜? 뭐가 또 이상했어? 아니야. 뭐 다시 해봐. 파일럿이 아닌 파일럿. 왜 파일럿이야? 왜? 이렇게 읽으면 안 돼? 파일럿. 파일럿이라고. 파일럿. 파일럿. 너 지금 뭔 느낀 거야? 너 일부러 그런 거 지금? 파일럿 하고 싶었는데 파일럿이라고 한 거 지금? 어. 일부러? 어. 이상한데 아닌데. 얘 지금 눈빛은 그게 아닌데. 아, 동공지진. 약간 당황했는데. 동공지진. 어? 네, 편집. 이랬는데 얘가? 오케이 편집. 그 위에 이제 너가 그 링크 올려달라고 했던 거. 응. 방송 올리고 나서 제이라이브의 그 세티스파이드 맞냐? 어. 영문 가사 및 링크하고 그 레너드 코인의 Everybody Knows 가사 해석본 제가 잘 찾아서 올려놨고요. 얘가 보내준다고 해놓고 보내주진 않아요. 네, 말을 해놓고 지키질 않아. 아, 난 까먹었네. 어, 항상 뭐 해달라고 해놓고 자기가 보냈다고 해놓고 제대로 뭐 보내준 적이 없어요. 제가 찾아서 잘 올려놨습니다. 잘했다. 겨울하루님 거 한번. 제가 음악에 워낙 무식한데요. 두 번째 사운드가든의 첫 소절부터 뭐랄까 섹시함이 확 밀려드는 게 아우 너무 좋아. 새로 산 헤드폰 탓인가? 요즘 영해부터 제대로 다시 듣는데 두 분 격없는 풍부한 대화들 속 각종 소음들과 음악들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한 시간들. 이제 보니 선곡 안내도 꼼꼼히 올려놓았네요. 네, 제가 꼼꼼히 올려놨습니다. 문웅님 소개해준 이소라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도 너무 좋아. 새로 산 헤드폰 탓이겠죠? 그런 걸 거야. 그러고서 바로 다음에 이제 딱 다 들으신 다음에 올리신 것 같아. 그 다음 댓글이 한 57분 정도 차이 나는데 그 다음 댓글을 또 적어줬거든. 블랙홀선 이거 영상이 징그럽긴 한데 오버되는 표정들은 실감나는 게 메시지가 강렬하네요. 이 큰 이정현 대표 생각도 나고 위에 내가 쓴 오버 댓글도 겹치네요. 자중하며 문웅님 열변에나 집중해야지 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쓰신 댓글을 보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건데 나는 입이 큰 사람을 좋아하거든. 내가 상대적으로 입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정현 좋아? 지금 들어봐.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단 말이야 어렸을 때. 입이 작아서? 그러니까 뭐 줄리아 로버츠 같은 사람들은 씩 웃으면 어금니까지 보이는데 난 아무리 애를 쓰고 웃어도 어금니까지는 안 보이거든. 녹음 안 되니? 아니야 되고 있어. 그랬는데 살짝 바뀌었어. 뭐가? 이정현을 생각하니까 난 입 큰 사람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야 겠어. 이정현이 입이 크다는 걸 깨달았어. 원래 난 개구리처럼 생긴 사람도 좋아하거든. 어, 완전히 개구리처럼 근데 완전 생겼지. 개구리처럼 생겼잖아. 근데 사실 입이 크면 미소가 되게 예쁘게 마련이거든. 그렇지. 하지만 예쁘지 않다. 그러고 이노베이터님이 대댓글을 계속 쓰는데 안 먹히네요. 제이라이브 너무 좋아서 찾아 듣고 있습니다. 애플뮤직을 1위 활용하는군요. 흑흑흑 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훗 라이브 노래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여유가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랩이야 뭐 가사를 쏟아내는 게 힙합이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전체적인 리듬이 단순하고 밝아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에 비해 요즘 힙합, 국내 일부의 이나 케이팝 전해오는 느낌은 채찍질하는, 그리고 날 봐, 나를 인식하라고 라고 말하는 기분이 더욱더 들게 되는 여유가 없는 현재를 반영하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있게... 힙합이라는 장르가 원래 그렇지? 자기 수액을 자랑하는 근데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그냥 거기에 내용이 없다는 거지. 그냥 자랑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야. 그래서 자랑하는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왜냐면 근데 그게 자랑이란 스웩이라는 게 왜 어디서 힙합이 그런 게 기인을 하냐면 원래 그 흑인들이 허! 왜? 나 방금 배터리 33에서 34로 바뀌는 거 봤어. 근데? 어? 아니. 그게 말을 끊을 만한 내용이야?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시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 그럼. 충전이 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아, 어쨌든 맞아 말을 하면 그 스웩의 자랑이라는 게 어디서 기반하냐면 흑인들이 못 사고 멸시받고 얘 또 내 말 안 듣네 천대받고 그런 거에 대한 사회 현상에 반해서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야. 근데 국내 가수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닌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힙합이 천시받았던 건 옛날에 그런 건 있었지만 또 내 말 무시하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야. 네. 그냥 항상 그런 식이지. 여기 그 네오님이 또 그 리얼 헤어와 트럼프에 대해서 적었다가 지웠다고 하셔가지고 참 제가 안타까웠어요. 예전에도 그 최근에도 게시판에다가 파트 땅 후기를 길게 쓰셨다가 또 지웠다고 해서 제발 그러지 마시고. 너 때문이야. 아, 나 때문이야? 어. 왜? 어? 내가 지적할까봐? 어. 네가 그거 뭐 댓글 지우라 그러고 그랬다며. 아니, 영업하는 그거는 다른 의미가 좀 다른데. 그럼 어쨌든. 어쨌든 저의 꼰대질 때문에. 지금 보니까 애가 얼굴에 심술이 가득해. 심술이 얼굴에 가득해. 얼굴에 심술이 가득해. 네오님이 제이라이브의 Satisfy와 에미넴의 T라이 컬랩스 특히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무명님의 그 갑툭 존댓말은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들어보니까 지난 회차에 유난히 존댓말을 많이 한 게 운전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좀 산만해지면서 약간 일관적이지 못하게 말을 한다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존경으로 가득 차가지고 존댓말이 나온 게 아닐까? 연병아 완전 아주 그냥 너무 심했다고 봐 그건. 뭐가? 난 너에게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어. 너의 멘탈을 위해서. 아 그래? 응. 사과할게요. 연병 같은 말을 한 적 없어. 아 그래? 연병이 그렇게 심한 말이었어? 사과할게요. 응. 하지만 받아들이진 않겠어. 왜? 맞아 이거. 지나간 발자국이 에미넴 오랜만에 들었네요. 정말 빡침이 그대로 담긴 노래인 듯. 코엔 할아버지에 대해서 두 분이 나누는 얘기에 푹 빠졌습니다. 이거 좀 길어서 그때 좀 편집을 했어요. 저도 마음으로 추억하고 있었나봐요. 그리고 눈물이 많은 음란 곰탱. 에이 됐어 넘어가. 예 왜 눈물 많은 음란 곰탱님은 계속 운전하시지 왜 갑자기 차를 세우셔서 우리 문흥님 지분을 뺏어먹는 것인지. 운전을 해 운전을 해. 그 나방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나방 주유도 한번 했었고. 나방 잘하지. 아니 나방 그런 거 잘해서 뭐 했으냐. 어차 네가 하는 것들은 뭐 되게 효율이 있어서 하는 것들을 막 하는 거 봐. 내가 하는 건 귀엽잖아. 아 그리고 여기 닉네임이 SEUREURUK 이분이 스르륵 스르륵인데 읽으면 오늘은 선선할 때 생각나는 노래편을 듣다가 마빈 게이에 꽂혔네요. 건망증이 심해서. 나 알아. 겨울하루님이야. 어떻게 알아 근데? 그냥 느낌이 그래. 아, 나도 느낌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빈 게이 노래 들으셨다고 하고 옛날 편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스티커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스티커 보내드린 사람이 3명밖에 없어.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아마 겨울하루님이 아닐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 그 마지막으로 남겼던 게 키치하이커 10이라 이번 편이죠. 조금 더 이렇게 방송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14일날 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그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니 지금은 곤란하다. 직원족이 그 문흥이가 그려준 캐리커처를 이제 캐리커처라고 하기엔 좀 근데 굉장히 잘 그렸어. 저희 둘을 이렇게 그려준 게 있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고 난 좀 닮은 것 같아. 많이 닮았어. 그래서 그 스르륵님이 어디선가 본 듯한 스타일의 일러스트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옥탑 작업실 얘기 좀 하고 그랬습니다. 후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히터를 키면 우왕 하는 소리가 화이트 노이즈가 히터가 그렇게 불쌍하게 울어? 우왕 이렇게 우왕 울어가 울어? 막 왜 1절까지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중간을 모르지. 노래를 들어라.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는 아까 얘기했는데 주제는 앞전에 한번 얘기를 앞판? 했고 앞에 한번 얘기를 한판 더해. 그래 노래를 들을게요. 아니 왜 아니 그 노래 틀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나는 포기가 빨라서 지적받으면 그냥 안 하려고. 내 이름은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원곡에서는 그 중간에 약간 추임새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 그런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이 하얀 겨울. 이거 깔고 하면은 편집하기 어려우니까 너무 지적하지 말자. 알았어. 미스터 투의 노래가 93년도인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옛날에 나온 노래거든. 이게 어렸을 때 들었기도 했지만 내가 청년기까지만 해도 정말 그 요즘에 벚꽃 엔딩을 사골 엔딩이라고 그렇지. 할 정도로. 하는 그게 있었는데 이게 하얀 겨울이야말로 진짜 시즌송의 끝판왕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거든. 스키장에 가도 나오고 겨울 되면 길거리에 나오고 맞아, 그게 맞아. 지금은 이제 지겨져서 안 나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나왔단 말이야. 리메이크도 많이 됐고 그래서 옛날 노래를 듣자니 너무 올드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요 박정현하고 김범수가 그 이것도 2012년도에 나오는 앨범이야. 2012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된 맛으로 부르긴 했는데 약간 이거를 듣고 있으면 또 원곡이 자꾸 생각나는 그런 게 있어. 난 원곡이 더 좋아. 원곡이 더 좋은 건 있는데 조금 너무 올드하니까 조금 올드한 건 사실이야. 그냥 나는 이게 좀 원곡이랑 같은 속도가 아니잖아. 속도도 아니고 풍도 좀 다르지. 약간 다르지. 그게 별로야. 난 아재라서. 아재야? 내가 지금 가져온 노래들 다 아재스러워 되게. 내가 가져온 것도 아재스럽긴 해. 아 그래? 어.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웠어. 원래 미스터 투의 노래는 더 정강 가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 두 명은 노래를 워낙 잘해. 그리고 둘이 톤도 여자치고 높은 톤이고 남자치고 높은 톤이어가지고 되게 가볍고 막 이렇게 산뜻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하이하지. 그래서 그 원곡이 더 자꾸 그리워졌어 나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원곡에 들어가는 것처럼 땅땅땅땅 그 벨소리 같은 걸로 그걸 하잖아. 근데 그 악기 소리는 묘하게 구식이야. 내 느낌에는. 그랬어.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미스터 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얼마 전까지 JTBC에서 그 슈가맨이라는 프로를 했었어. 슈가맨이라는 프로를 했었는데 나는 그 방송을 보진 못했는데 슈가맨이라는 방송이 옛날 가수들 그래. 그 서칭 포 슈가맨 원더처럼 서칭 포 슈가맨처럼 이렇게 야 서칭 포 슈가맨이면 남아공에서 히트해야지. 그러니까 서칭 포 슈가맨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자면은 얼굴 없는 가수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었나? 다른 나라에서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블루스 뮤지션이 이제 노동자로 살면서 자꾸 이렇게 거절당하던 앨범을 하나 냈는데 그 앨범이 그 당시에 남아공으로 이사가던 어떤 여자에 의해서 그 테이프인지 CD인지 그거 하나만으로 그 나라 전체에 확 퍼져가지고 엄청 유명해진 거야. 국민 가요가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남아공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지. 다큐멘터리인데 원히트 원더.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는 이제 그 되게 그냥 살아 있었던 거지. 그냥 그냥 그렇게 평범한 노동자로 평범한 노동자로 디트로이트에서 어느 나라에서는 국민가요가 돼 있었는데 영웅인데 거의 그래서 뭔가 그런 메시지 같은 것까지 전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슈가맨이라는 워딩을 가져와서 JTBC에서 옛날에 히트했던 가수들의 노래를 다시 갖고 와서 부르기도 하고 편곡을 해서 부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그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 1회로 그 미스터 투가 나왔어. 미스터 투가 나왔다고 해. 난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 포맷이 옛날 가수의 노래를 맨 처음에 한번 들려주고 나서 들려주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를 패널로 이렇게 한 30명, 20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이 노래를 안다. 혹은 좋다. 뭐 생각하면 이제 배를 누르는 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뭘 하나? 뭐 몰라. 제 기억이 안 나. 팀별로 본 적이 없어. 어, 팀별로 나눠서 뭘 하는 게 네.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불이 켜지고 불 켠 사람한테 아냐고 물어보고 윤재석이 가서 이렇게 빗속말로 듣고 막 맞다고 제목, 그러고. 어, 제목 같은 거 맞추고. 근데 솔직히 미스터2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 10대들은 모를 것 같은데. 그렇지 물론. 어. 근데 대부분은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겠지. 어, 약간 그런 다른 편이 나왔을 때, 다른 가수가 나왔을 때 그. 솔직히 미스터2는 원히트 원더도 아니지. 그렇지. 하얀 겨울이 상대적으로 더 컸을 뿐이지. 그 당시에 히트한 노래들이 한두 곡, 세 곡 정도는 더 있었어.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1회 출연을 했었다고 하고. 그 미스터2 이 하얀 겨울에 대한 감상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다 이래서 가져온 거기도 하고, 연말이 되면 왠지 사람이 약간 좀 들뜬다고 해야 되나. 그 10대 이전에를 뭐라고 해야 돼? 10대 이전을 뭐라고 해야 될까? 몰라? 유학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유년기? 노래 유년기? 노래가 나왔을 때는 10대긴 한데 유년기 맞는 것 같다. 그 초딩기. 어쨌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결국은 머릿속에 박혀서 그 계절의 생각이 나고 뭐 그런 작용, 감수성 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가져왔었어요. 잘했습니다. 생각이 났었어요. 잘했습니다. 솔직히 겨울 연말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생각한 노래가 이 노래였던 것 같아. 반사적으로 그냥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다음 노래 앨범아트를 보면 되게 옛날 노래인 것 같은데. 옛날 노래야? 아 그래? 노래는 상대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토시 쿠보타. 피처링은 누구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그 미국 래퍼. 제목은 네버 턴 백. 네버. 네이버. 개그인데. 받아줘. 네, 다음 네이버. 부탁이야. 받아줘 개그 좀. 다음 네이버. 이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일 거야. 2000년이라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음악을 어떤 식으로 들었냐면, 나는 그때도 거의 오프라인 인간이어가지고 친구한테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몇 개를 던져주고 그 MP3 CD를 꾸어와라. 그러면 친구가 꾸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가 그 당시에 즐겨 듣는 노래를 한두 개씩 앨범을 하나씩 한두 개씩 껴서 보내줬어. 그걸 듣다가 이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그때가 아마 연말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래서 걔가 그때 그 한 해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꾸어온 CD에 이 노래가 있었어. 그래서 연말에 오늘 가져온 노래들 다 대부분 한 곡 정도 빼고는 다 연말에 내가 많이 듣던 노래거든. 그냥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한 일본의 뭐랄까 뭐 R&B 싱어긴 하지만 일본의 국민 가수 같은 느낌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마. 쿠보타 토시노부 하면은 토시노부 맞냐? 토시 히로인가? 이제 여기 앨범 아트에서는 아 토시노부 맞아. 응. 플레이밍 그런 거지? 토시노부. 맨날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네. 여기 밑에 더 토시노부 쿠보타라고 써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라라라 러브송이라는 노래가 꽤 이 사람의 대표곡이기도 하고 더 옛날 노래이기도 한데 그게 유명해가지고 노래방에도 나와있고 그래. 다만 이 노래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 들어도 좋긴 한데 이 플러스라는 래퍼가 랩을 너무 구식으로 해. 그래서 이치벙 이치벙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듣다 보면 그래서 약간 오글거릴 때가 있어 그 부분이. 그게 다야. 아, 겨, 연말에 이런 그 친구가 끼어줬었다고. 왜 너의 감상은 없니? 어, 딱히 없어. 왜냐면 그렇게 별로였던 말인가? 딱히 와닿는 건 없었어. 시즌송 같은 느낌은 많이 부족했어. 그렇습니다. 이상하네. 왜? 아니야. 야, 마음에 안 든 이런저런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야지. 아, 그런가? 어. 멘탈이 다 날아가서 아직 안 돌아왔니? 내가 언제 멘탈이 날아가는데? 네 아까 소개 아까 앞에 그랬잖아. 아, 멘탈도 안 좋았고 많이 바꾸기도 했고. 아, 그래. 뭐 다 회복된 건 아니고. 신변 정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맞다. 아, 뭐가 또 뭐가 또 맞다야? 미안해 괴롭히지 않을게. 아, 그러니까 충분히 노래를 감상할 만한 여유가 있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 이게 이 노래가 연말 시즌송 같은 느낌이 뭔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슉 빠지는 그런 느낌? Never turn the tide back이니까 이렇게 뭐지 한 번 왔다면 파도를 돌릴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니까 한 해가 이렇게 슉 빠져나가는 느낌? 난 그랬어? 그랬구나. 네. 응. 다음 노래. 엉덩이가 뜨겁네. 이 엉따가 중간이 없어. 노래가 이제 뮤직비디오라서 중간에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이제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나긴 했는데 그 내가 캐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퍼스트 노엘이거든. 왜? 뭐라 그래야 되나? 나는 사실 그 원래 그 요번 연말 생각하면서 선곡했던 노래 중에 슬픈 노래도 많이 선곡을 했다가 뺐어. 그러니까 방송에 슬픈 노래를 하다 보면은 좀 그게 있어가지고 연말에 사실 듣는 노래 중에 슬픈 노래도 많은데 그건 이제 다시 빼고 왜? 어? 그냥 이렇게 방송을 너무 루즈하게 가고 싶지 않아서.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슬픈 노래를 듣는데? 그냥 약간 처지는 노래. 그러니까 겨울에도 사실 사람이 처지려면 또 잘 처지잖아. 넌 늘 늘 처져 있어? 네. 네. 그래서 이 퍼스트 노래 왜? 어 아니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너 얘기해 어, 네, 네 얘기할게 미안해 안 끊을게 너의 멘탈이 돌아오지 않았어. 그 퍼스트 노엘이 캐롤 중에서 뭐랄까 되게 나는 처연한 느낌을 많이 받아. 나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어, 나는 그래서 좋아해. 처연해서 이 멜로디에 어떤 그런 게 있는 걸까? 그리고 이건 또 단조로 편곡을 해가지고 어, 중간에 그런 전문 계속 영어로, 떨어뜨리잖아. 그런 전문 용어로 말했어. 그 연주자로서의 그런 어떤 느낌을. 아 그래? 아니요. 장조와 단조를 안 배우셨습니까 음악 시간에?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이게 알았어. 어쨌든 처연한 느낌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밝은 느낌은 장조. 아, 마이너 뽕짝 메이저? 그래 메이저 어, 어, 어. 그거야 그거. 아, 그 솔직히 지금 방송 앞에 그 편집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그 방송 앞에 너가 피아노 연주한 거를 아 나는 아까 그거 아브락사스가 그 뭐 피아노 연주를 꼭 들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 어 근데 까먹고 있었는데 네가 얘기를 했네. 그 피아노 연주를 이제 그 문명이가 아 문명이가 원래는 이제 나는 피아노를 준비하고 너는 기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럴 시간이 없었지. 그럴 좀 여유가 없었어요. 그 나는 준비하려고 했던 곡이 퍼스트 노엘이었거든 사실은. 기타로 돼 있는 그 퍼스트 노엘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크리스마스에 들려드릴게요. 내가 한 거는 노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긴데. 아 그건 아 그럼 아니 편집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고 좀 이따 하자. 어. 어쨌든 이 퍼스트 노엘이라는 캐롤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그 박정현이 부른 게 2002년도인가 겨울에 더 윈터라는 컴필레이션 앨범이 나왔는데 거기서 뭐 김주환이나 뭐 장나라 그때 한참 유명했던 애들 그런 애들이 캐롤 앨범을 내면서 거기 같이 들어있던 노래인데 이 박정현의 가창력이 이 아 방금 이 뒷부분에서 나온 부분을 볼륨을 좀 올려서 들려주려고 아, 했는데 클라이막스라서 근데 방금 그 클라이막스 지났어 쏘리 그 뒷부분에 질러주는 부분이 어 난 처음에 이 노래 예전에 들었을 때 굉장히 소름돋게 들었거든. 아 진짜 노래 잘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이렇게 퍼스트 노엘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성탄 캐롤의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노래니까 어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었어. 퍼스트 노엘이라는 말이 원래 성탄이라는 뜻이라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 몰라? 어, 퍼스트 노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이라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지 그 날 첫 번째 탄신일. 첫 번째 탄신일이고 그럼 두 번째 탄신일인가? 그러니까 생일 당일. 아. 어 당일. 그때.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예전에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고.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들려줄 수 있을라나? 기타로 연주하는 거를? 굳이. 그래 뭐 내년이 코앞이니까 굳이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음번 방송 때 해. 아 이거를 퍼스트 노엘을? 아 시즌이 지났는데? 신년인데? 뭔 상관이야? 아 딴 노래 하면 안 돼요? 아, 딴 노래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생각하고 기뻐했던 게 뭐냐면 MGR이었어 MGR. MGR? MGR이 뭔데? 뭐 얘기하려는 맥이었는데 그걸 얘기해 줘야지. 아 박정현이랑 작업을 많이 한 편곡자 라고 해야 되나? 작곡가라고 프로듀서야 어쨌든 근데 그 사람 스타일이 있어 이렇게 내가 박정현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바람에 지는 꽃이라는 노래인데 좋은 노래지 그 노래랑 이 노래랑 어떤 비슷한 점이 느껴지지 않아?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되게 어떤 음이 깔리다가 확 터지잖아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나 장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엄청 쪼개는 박자 같은 거 드드드득 하면 탁 끊기고 그런 박자 같은 게 결합되면서 어쨌든 그 사람이 작업한 걸 거야 확실해 그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지금 들어보니까? 아니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랬어 내가 바람에 지는 꽃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것 중에 이제 이승환이랑도 작업을 몇 번 했는데 내가 좋게 들었던 게 김현식 돌아가신 지 아, 그때 몇 년이었어 어쨌든 트리뷰트 앨범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뭐 김범수나 이승환이나 뭐 그런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참여한 그게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김현식 노래를 자기식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부르는 거였어 근데 거기에 이승환이 어둠 구별 빛을 불렀어 땅의 모든 것 깊이 잠들고 근데 그거를 MGR이랑 같이 작업을 했단 말이야 근데 또 그것도 형식이 딱 이렇게 있어 기승전결 느낌이 그것도 되게 좋게 들었거든 나는 그래서 요새는 뭐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정현 하면 나는 MGR이 딱 거. MGR이 해준 거야. 야, 그럼 고급 정보를 또 접했네. 그랬습니다. 위키에 박정현 치면 MGR이 나옵니다. 다음 노래? 고! 감상을 먼저 말해보게. 제가 말해볼까요? 네. 되게 단조로운 보컬 라인에다가 내가 제일 귀를 때리고 있는 거는 베이스 라인이 되게 강하게 미싱이 돼 있구나. 그리고 베이스 라인이 되게 두둔 두둔 두둔 두둔 두둔 두둔 두둔 이렇게 되게 단조로운 베이스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귀에 잘 들어오네. 그 베이스 음이 사실 어떤 노래도 그렇지만 베이스가 되게 강하게 그 곡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특별히 밝거나 어두운 느낌도 아니고. 약간 28일 후 봤지. 이게 그 영화의 엔딩 타이틀이거든. 나는 그래서 영화도 좋긴 했지만 이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뭔가 끝났다는 느낌? 그리고 또 노래 제목이 시즌송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시작하는 가사 그렇거든. 한 해가 접히는 때. 우리의 계절이 왔구나. 모든 건 밸런스가 잘 맞고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네. 그러면서 이 마무리하는 이렇게 딱 다 접는 듯한 느낌의 가사야. 그리고서는 말들이 다 이제 우리가 모든 말들을 다 뱉어버린다면 그게 우리에게 말이란 것이 의미라 있는 게 있을까? 하면서 좀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고 많은 걸 맺는, 그냥 끝내는 여기서 딱 그런 가사거든. 그래서 그 제목부터 시즌송이니까 한 해를 끝낼 때 나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나. 그 28일 후가 끝나면서 받았던 느낌과 함께. 아마 OST 중에서 저번에 네가 왜 뭐 영화에서 좋아하는 음악 얘기했었잖아. 28일 후라는 영화를 인생 영화로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이 노래는 인생 노래였어 나한테. 이 보컬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블루 스테이츠라는 팀을 찾아봤는데 영국 듀오야. 여자 두 명이서 하는. 근데 다른 노래들은 이거만큼 마음에 들진 않았어. 이 노래만의 네가 아까 베이스라인 얘기했잖아. 약간 특유의 약간 긴장 약간 느슨한 긴장감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그루브가 있거든. 근데 다른 노래에는 그게 딱히 없었어. 아, 영화 음악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게 너가 그런 인상을 받았겠지만 영화 음악을 어떤 영화 방금은 이제 엔딩 크레딧이 있었고 어떤 영화에 적재적소에 딱 맞는 노래가 그게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그 노래가 굉장히 좋아. 맞아. 어, 만약에 이 노래를 다른 데서 들었다면은 못 받았을 만한 그런 감동을. 28일호하고 겹쳐진 거야. 그 영화의 분위기 마지막 그런 거. 맞아.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음악이 전체적으로 다 좋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음악 감독을 하는 애들이 심각하게 어떤 분위기에 딱 맞춰서 그렇지. 딱 노래를 하나 딱 꽂아 놓으면은 그 노래가 감정이 확 몰려오는 거야. 그 노래에 영화의 감정이 다 앙상블이 되었고 내 28일로 얘기를 하니까 네가 눈빛에서 이해를 다 이 모든 걸 이해했다는 그 느낌이었어. 그런 게 사실 영화 음악이 사실 그런 데서 매력이 맞아. 좀 있는 게 있지. 근데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 너한테 이거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서 유튜브를 처음 찾아봤는데 뭐 나에게 시즌송이다. 이맘때면 꼭 듣게 된다.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좋은 선곡이었네. 소름. 소름. 다음 노래 소름. 있었는데 이제 후반부에 그 우리 잭슨 형이 돌고래 고음을 지르는 부분이 나오는데 소름 막 돌고래 소리를 좋아하는구나. 아니 돌고래 소리 좋다기보다는 와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 그런 고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적재적소에 딱 넣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고음 부분 이따가 찾아서 볼륨을 다시 올리기로 하고 이게 이 노래 제목은 우리 잭슨 형의 주아나 놀론 주아나 놀론 약간 그렇게 부르지 않아? 주아나로 그리고 끝 해야지. 끝막 이렇게 아막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나? 딸꾹질. 그 어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노래에 대한 추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에 시적 허용이 있는 것처럼 발음에서 그 감성 시에는 시적 허용이 있는 것처럼 발음의 어떤 부분에 특정한 강조점을 두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나는 겨울을 생각하면 이제. 좀 푸근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사람의 체온이 더 따뜻하고 좀 더 사람이 그립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너는 겨울을 싫어하지만 난 여름에 그래 그러니까 겨울에 항상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게 대부분 다 그렇듯이 따뜻한 방바닥에 배 깔고 누워가지고 귤 까고면서 만화책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스산하고 추워질 때 어떤 식으로든 위로가 필요한데 그게 그 위로를 던져주는 특히나 이런 계절에 위로를 던져주는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닌가 이 노래 생각하면 나는 어렸을 때 그 혼자가 아니야 그 이런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을 연말에 더 찾게 되는 것 같고 나 어렸을 때 그 TV에서 해주는 그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했거든 항상 이런 연말 시즌에는 또 가족 영화를 또 많이 해요 그 가족 영화를 되게 신나고 재밌게 봤었단 말이야 즐겁게 그런 어떤 그런 몽글몽글한 느낌 그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가족, 친구, 뭐 연인이라든 그게 뭐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고맙게 생각하는 그거를 겨울에 더 많이 느끼게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약간 이제 초반에 연말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만든 게 뭐가 있냐면 연말이라는 거 사실 어떤 시점의 끝이잖아. 여기서 고민 나오나 좀 나 좀 있다. 그 연말이라는 건 어떤 시점의 끝이고 어떤 과정의 중간이긴 한데 어떤 단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란 말이야. 그럼 그거를 마무리 짓게 되면은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된다고 이제.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내년에 뭐가 바뀌게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커. 나 같은 경우는 새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큰데 그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같이 온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게 되게 크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저게.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런 어디서 돌고래 고기 나올까? 내가 말한 돌고래 곰이 아까 그 부분에 그 쪽지를 이렇게 막 되게 심하지 않고 그냥 노래를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오랜만에 들으니까 소오름이 그런 노래였어요. 그랬군요. 네. 연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나는 그냥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냥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짜의 구분일 뿐이고, 크게 뭐, 그냥 어제도, 오늘도, 그냥 그날, 그냥 하루씩이지, 라고 생각하거든. 나 평소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연말에 확, 뭐지? 그런 게. 딱히. 청년기까지는 그런 게 많이 왔지,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렇지. 어렸을 때는 뭐, 시즌이 되면은 카드도 쓰고, 뭐, 선물도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그냥 그리고 이 노래는 위대한 노래였다라는 생각.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로 인해서 나온 수많은 노래들이 계속 떠올랐거든. 이런 느낌으로. 이 노래가 워낙에 훌륭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뮤직비디오에 마이클 잭슨은 왜 자꾸 배와 가슴을 드러내면서 촤 하면서 팔을 벌릴까? 당시의 유행이라고 해야 할까? 부담스럽다. 당시의 어떤 유행이나 극적 효과가 뭐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보기 좋은 몸 아닙니까? 내 취향은 아니에요.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ere's just one thing I need. I don't care about the presents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I just want you for